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고.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우연히 만난 이야기의 작가 이준열과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네. 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네. 크리스마스 2부인가요? 네. 아. 아. 아담과 이브. 네. 1부와 2부. 자, 그러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저희가 2부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네. 2부 방송을 시작을 한 거죠. 네. 뭐 저희가 두 번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만나서 지금 1부와 2부를 다 찍고 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뭐 이런 문장도 배웠었고 맞아요? 엄마 할까봐 걱정했다 이런 문장도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문장 이거 저번 주에 한 거 기억 나시나요? 저번 주죠? 네, 저번 주에 한 거 의도적으로. 나 일부러 그랬어. 어떻게 했죠, 한스? It was my intention.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It was my intention. 네, it was my intention. 그리고 I did it on purpose. 네, on purpose. 전명구 on purpose. 네. 그리고 뭐 할까봐 걱정했다. 내가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걱정했어. 네. 이걸 어떻게 했었죠? 이준혜 작가님한테 물어볼까요? I'm worried that she will leave me. She will leave me.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She's gone. 그래서 일부러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걱정했다. 약간 이런 정말 문학적인 슬픈. 표현이었죠. 슬픈 러브 스토리. 자, 그렇다면 오늘 문장 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Artist. 그림을 쫙 그리고 있는데 그 이제 여자 후배가 11살 어린 여자 후배가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이준열 작가님? 느낌 있네. 느낌 있네. 반말했어요? 반말했나요? 사실 존댓말은 11살 차이는 반말이 쉽게 나오지 않죠. 느낌 있네. 느낌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준열 작가님? 네. 기억 안 나시는 거 안 나죠? 안 나는지요?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아, 이거 대필이 의심되는데. 이거 본인이 쓰신 거 맞죠? 아니, 제가 쓰고 네. 책에 나오고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네. 이게 못 읽겠더라고. 보통 알죠. 자기가 뭐 녹음한 노래라든지 이런 자기가 듣기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끔 부끄러워요.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잖아요. 근데 가끔 제 친구들이나 이제 주위한 사람들이 제 앞에서 이 팟캐스트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듣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너무 싫어요.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가끔 그렇게 막 제 앞에서 일부러 트는 애들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나쁘네요. 네, 뭐 듣고 있을 거예요. 나빠. You're so mean. You're so mean. 네. 자, 그래서 느낌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자 선배가 뭐라 무슨 느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 나시나요? 네. 그랬더니 여자 후배가 뭐라고 하죠? 배고픈 느낌? 배고픈 느낌? 아, 그래요? 그러면서 떡볶이 왔을 때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이러면서 딱 꺼내는 거예요. 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문장 느낌 있네요? 느낌 있네요. 이걸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느낌 있네요. 어떤 무엇을 보고 예술적으로 느낌 있네요. 이런 표현이죠. 이거 느낌 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쓰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러네요. 이런 이건 느낌적인 느낌과 느낌적인 느낌. 도대체 그 느낌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네. 자, 느낌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스 한번. 그러니까 표현해보겠어요? 상상을 해봐야죠. 미국인이 네. 그림을 예술 작품을 딱 보고 네. 놀라는 그 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우. 와우. something awesome. Something awesome. I'm kind of feeling. Kind of feeling. There are some feeling. There are some feeling. I can feel a little can... something about. 근데 목소리 왜 그래요? 미국인 커스프레. 좀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 있었어요. 느낌 있었죠. 느낌 있었어요. 글쎄요, 어렵네요. 네, 이진우 작가님 뭐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느낌 있었다. 느낌 있다. I can feel. I can feel. something. I can feel something. I can feel. 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느낌 있다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자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어 제이. 아 이게. 네, 제이도 고민이 참 됐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네. 이게 한국적 표현인 거죠, 사실 네, 이것도. 네, 이건. 네. 바로 이렇게 100% 네. 네. 직역은 아닐 거 같아요. 네.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뭐 it looks really nice. It looks really nice. 아, 너무 별로다. 그렇죠. 그쵸? 그쵸? 아, 너무 교과서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표현이 상당히 애매한 한국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책을 쓰면서도 느끼는 게 네. 한국어가 굉장히 표현이 풍부하고 네, 풍부하고 굉장히 언어적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정말 그 조사 하나 그런 거 심지어 뭐 마침표 그런 걸로도 느낌이 완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저도 쓰면서 네. 뭐 그런 뭐 상상은 해보죠. 뭐 이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스 왜 이렇게 비웃어요? 진짜 엄청 크게 웃었어요. 아니 한스가 비웃는데요? 지금 심하게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드는데 이거는... 대체 뭐죠? 너무 좋아한다. 아, 저희 살짝 기분이 살짝 나쁜데 그러니까 뭐 둘이 지금 아니, 게스트 비하 방송 한 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 초대해놓고 이렇게 굉장히 하대하는 그러니까 네, 네. 초대가 아니라 하대한 건가요? 네, 아, 네. 그런가, 그런가요? 저희 하대 받으신 이준열 네, 작가님. 하여튼 그런 네. 뭐 걱정 아닌 걱정, 진짜 걱정을 사서 한 거죠. 아, 그렇죠. 네, 한 만 원 정도 주고 걱정을 사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번역을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들이 그러니까. 막 들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으면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뭐 유의를 느끼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영어로 번역을 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이 발음으로 이 중의적인 의미를 이렇게 느끼는 건데 영어라면 완전히 발음이 바뀌어 버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또 그런 느낌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넓다 그러더라고.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한 가지 언어에서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폭이 있고 또 다른 언어에서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두 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똑똑하고 이해의 폭과 표현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느낌 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왠지 미국의 10대들 네. 슬랭이나 뭐 욕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게요. 엘 양한테 물어봤어야 됐는데. 나. 어? 우리 한번 실시간 엘 양 전화 찬스 한번 쓸까요?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번 깨웁시다. 한번 연락해 볼까요? 깨웁시다. 예. 이거 라이브입니다. 이거 진짜 전화 찬스. 이거 진짜. 이거 사전에 섭외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고 있을 수 있는데. 아, 진짜 자고 있는 진짜 전화합니까? 한번 네, 나왔던 한번. 게스트는 영원한 저희의 멤버이기 때문에. 전화를 좀 어이없어 아니 전화를 하네요, 진짜? 네. 뭐, 페이스타임으로. 페이스타임으로. 대박. 대박. 되는지. 엘양. 미국인. 네, 좀 걱정되네요. 아, 뭔가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는 몇 시인가요? 한 1시. 새벽 1시요? 네. 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봤네요. 남자친구랑 통화 중이지 않을까요? 네, 아쉽게도. 네, 지금. 네, 다음에 네. 여쭤보는 네. 걸로. 네. 자, 그럼 느낌이네요. It looks nice. It looks good. 뭐. It looks good. 느낌이 안 느껴지는데? 힘이 빠지네. 제 생각엔 아까 한스한 표현이 더 느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아까 다오는. 뭐였죠? I can feel. 이거 한 건지 준열 작가였고. 아, 준열 작가였구나. Awesome. Awesome. 이것도 맞아.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뭐. 뭐 nice. 결국 이게 뭔가를 감상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감탄사를 그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언어 문제기보다는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해서. 그럼 똑같이 It looks nice. It looks nice. 네. 놀리는 것 같네요. 자, 네, 자 다음 문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자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여자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직업도 잘 가지고 아나운서가 돼서 승승장구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나. 받아봅시다. 어머나. 받아봅시다. 아 근데 왠지 네. 자 라이브로 어떻게 할까요? 라이브로 바로 다음에 통화 한님이 녹음하는데 전 통화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 지금요? 네. 네. 엄마, 네. 안녕하세요. 엘량, 엘량 안녕하세요. 아 보고 싶어요. 네, 아 엘량 잘 지냈어요? 네. 언니 우리 페이스타임하면 안 될까? 오 페이스타임. 아 일단 엘량 지금 방송 중이니까 우리 안 돼요? 아니 아니 되는데 그럴까요? 네, 네 우리 그럽시다. 네. 네. Say hi to the listeners of Hanyumi, like out loud. In Korean. Hi. 한유미한테. Hi, Hanyumi. How are you? Question. Oh, we have a question. A quick question. Yeah. In Korean, there's a 표현 called 느낌 있는데 있잖아. How would you translate it to English? Oh. 느낌 있는데. 느낌 있다. 느낌 있다. Is that hard? 이 그림 되게 느낌 있다. Yeah. There isn't like a literal translation. 그니까. Like maybe this... like I can see that or I don't know. Wait. You know, there's like this saying where like let's say like 사진이 아 어떤 그림이 느낌 있어라고 하면. Like, yeah, there's a feel to it. There's a feel you know, to let's it? Let's say I took, like, a picture, and then you think that it's pretty good. How would you, like, if you were to say, like a saying, like, you took a picture of it. And you see the picture, and you think it's really good. And you have to say, like, a saying to describe that it looks good. Like, how, what would you say? Picture? Uh-huh. Looks amazing. Looks amazing. That's what I said. Amazing. It looks very nice. Amazing. Amazing. No. You got it wrong. Yeah. Okay. Elyang. There's like a feel to it. Oh, there's like a feel to it. Certain feel to it. Uh-huh. Feel to yeah, it. Yeah. Okay. Yeah. Like feel to it. I mean, Elyang. Yeah, I'll call you later, but say bye to the listeners. Bye. Say bye to Hans and Spark.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But I'll call you soon. Bye bye. Thank you. Yeah. Bye. 네, 엘량과의 실시간 영상 통화까지 이루어질 줄은 몰랐네요. 아, 네. 네, 이 작가님 엘량 에피소드 들으셨나요? 그럼요. 아, 저번 주에 샤워하면서 네. 들었어요. 아. 이렇게 또 한예미 방송 계속 청취해 주시는군요. 생활 밀착형 청취죠. 네. 네. 샤워하면서. 네. 샤워하면서. 네. 아깝다 이거죠. 그냥 듣기. 네. 뭔가 하면서 들어야지. 네. 그럼 엘량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느낌 있네. There is a feel to it. There is a feel to it. 네. 어허. 약간 다른 표현이네요. 네. 진짜 구어체 같은 느낌이다. 네. There's a feel to it. 네. 그래서 what kind of feel? What kind of feeling? Feeling. 하면은. What kind of feeling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hungry feeling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괜찮다. 네. 역시 엘양. 엘양 좋네요. 엘양 고마워요. 고마워요 엘양. 네. 그, 느낌 있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여자는 너무 잘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근데 여자는 아, 맞아요. 자기 감정이 그렇죠. 여자 어리니까 맞아, 맞아. 내가 너무 그 치기 어린 감정에 앞서서 계속 이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결정이 결코 뭐 섣부르다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를 네,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을 두고 매일 제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도 11살이나 많고 예술을 하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남자와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지 나에게 물어봐요. 네, 그때마다 내 질문에 입으로 대답하기도 전에 제 마음이 이 사람은 잃고 싶지 않다고 먼저 대답했어요. 내가 아 죄송해요. 네, 제이가 너무 지금도 심취했어요. 네,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작가님 지금은 혹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얘기해주세요. 그럼요. Why not? 왜 안 돼요? 그럼요. 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11살 어린 여잔가요? 어머나. 11살 어리진 않은데 네. 네. 약 한 11년 정도 만나고 있어요. 11년? 와 진짜 오래됐다. 그러면 와. 혹시 나이 차가 좀 있나요? 2살 어려요. 저보다. 그래요. 모든 청취자분들이 이 작가님의 지금 나이를 상당히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11년을 사귀었으면 2살 어린 친구와 네. 그러면 진짜 작가님은 성인이고 네. 여자친구는 학생일 때가 있었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요. 왜요? 네. 신고하게요? 네. 네.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작가님이나 뭐 한스나 제이가 다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보통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을 하죠. 내가 이 사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한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걱정. 아 저분 걱정할 텐데 약간 이런. 네. 제이는 그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뭐야?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에 네.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노코멘트로 네. 감당할 수 없나 봐요. 아니, 뭐, 오늘 감당할 수 없나 봐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버거킹이요? 숙박스파크는 네. 그런 적 있나요? 네! 아, 자 버거킹 와퍼가 숙박스파크 숙박스요? 숙박 아닙니다. 숙박 안 해요. 숙박 그런 적 있나요? 저요? 네. 뭐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네. 네. 재밌네요. 네. 네. 우리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내가 네. 이 사랑을 아니면 뭐 이 사람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표현 이것도 되게 사실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 표현 한스의 표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당하다. 네. 감당하다. 네. 감당. 감당.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나에게 주신 이 짐을 이 짐을 내가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내가 감당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당할 만한 짐만 힘을 주셔서. 주세요. 네, 그러니까. 감당하다. Can I deal with? 왜 이렇게 자꾸 근데 한스는 왜 이렇게 드리번 왜 고개를 그렇게 아 너무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게 뭐 너무 새처럼 이렇게 고개를 자꾸 비둘기처럼 그래요. 머리를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Can I handle it? Can I handle it? 한 거죠. 핸들은 여기서 다루다 핸들. It는 뭐예요? It는 그 무언가. 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무언가 핸들.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Can I handle it? Can I handle it? 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표현 제이의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표정? 표정? 네. 죄송합니다. 네. 이 표현을 네. 다시 생각하면 Can I deal with this relationship? Can I deal with This relationship.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에 그 이 관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라고. deal이라고 했죠. Deal. Deal with. 지금 deal이라는 단어 지금 경영학도 이준열 작가님께서 굉장히 지금 좋아하시는 단어일 것 같아요. 아까 그래요? 다 팔을 치워버렸다고 했죠. 네. 아, 딜하다. 네, 딜하다. 네, 우리 딜하다 할 때 그 딜인 거죠. 핵딜. 네, 핵딜. 네. 그렇게 네. 말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조이? Can I? 조이가 아니라 제이? 제이? 네, can I deal with? Can I deal with this relationship? This relationship. 아니면 can I deal with 뭐 something? 하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다룰 수 있을까? 조절하고 다루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는 표현인 거죠. Handle it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Can I handle this relationship? 네, can I handle? 동의어로 배워요. Handle과 deal with, cope 네, with. 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pe with 또 되고요. 뭐라고요? Cope with. Cope? 네, C-O-P-E. Cope라도 cope with. 쓸 수 있나 봐요? 네. 테이크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거죠. 유진여 작가님의 테이크. 약간 집착 있으신 것 같은데 테이크에. 네, 어. 그래서 can I handle 아니면 can I deal with 이라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뒤에 네. 뭐 무언가를 딱 붙이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네. 다룰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전에 했던 네. 그 이 짐, burden. burden. Can I bear this burden? 는 bear? 돼요. bear 여기서 어떤 단어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견디다란 뜻이죠? bear. b b b e a r. 네. b e a r. b e a r. 네. bear.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하다, 견디다.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영어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뭐 할까봐 걱정했다. 이건 저번 주에 배웠고 또 느낌 있네요. 이것도 배웠고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준열 작가님과 함께하는 만큼 오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실시간으로 아, 네, 지금 실시간 지금 네. 어딨어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SNS에 인스타 패스 트위터라는 와 신기하다. 독자들이 지금 댓글을 엄청 달고 있어요. 와우 이 작가님께 궁금합니다. 자 지금 몇 명 정도 접속했나요? 지금 49,200명 49,300명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뽑아서 읽어주시면 아 네 제가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한스가 하나 뽑아주시고 제가 하나 뽑고 제가 하나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기의 의견이 질문이 뽑히지 않아도 네. 서운하지 말고요. 서운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스. 아 네. 저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아 네 한번 뽑아보세요. 네. 아 자 이준열 작가님. 네. 책에 네. 그 목차에 웨이팅이라고 해서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들이 또 있던데 그거는 왜 있는 건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아이디가 스파크1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큰 이야기 6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큰 에피소드가 지금 사실 6개인데 네. 그 사이사이에 웨이팅이라고 해서 W-A-I 뭐 해가지고는 짧게 한 반페이지 정도씩으로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는 이야기가. 네. 그래서 그게 뭔가 지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 이게 굳이 이런 걸 또 넣나. 이 모든 이야기 자체가 네. 이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들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이야기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 축제를 가는 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고 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그려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거기 인물이 몇 명 나오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9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기억하네요. 그걸 세면서 다 읽나요? 저요? 네. 보통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긴장 인물에 어릴 때 사람 못 바꿔 자라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9명이라는 그 인원이 9명이 나오나요? 네. 그 세월호 그 실종자 명단이에요. 아직 네. 아직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9명을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이야기 안에 등장시켜서 네. 네. 뭐 기다리겠다, 뭐 잊지 않겠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보면 각 이야기마다 그 인물들의 어떤 사연을 알 수 있게 이런 글을 써놨어요. 좀 표현 이야기를. 그래서 그 사연 자체는 실제로 지금 그 실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연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 안에 넣은 거라서. 네.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네.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드러내면은 또 뭐랄까 이런 뭐 안타까운 일을 내가 너무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표현 같은 걸로 가려서 비유와 은유를 네. 사용하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또 레코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이. 어, 맞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어, 네, 지금 실시간 지금 네, 지금 뭐 어, 막 사람들이 자, 한스랑 네. 제이 지금 두 분의 한 분 중에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나 뽑아서 또 읽어주세요. 아, 너무 많아요. 지금 와, 지금 동시 접속자가 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마리텔 네. 마리텔 수준이죠. 네. 와, 네. 네, 제이 한번 뽑아서 읽어주세요. 네, 전 어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네, 아이디가 네 J101 네 네 J101님 감사합니다. 네, 어 보면 어 글 쓰면서 어 막 가끔씩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쵸? 막 잘 네. 글이 안 써야지. 그쵸. 네. 그런 경우 좀 많았는지 어떤 부분을 좀 그랬는지. 어떤 부분은 사실 크게 기억이 안 나고 그 시기가 있어요. 이게 글이 안 써지는 거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체력. 이게 글 쓰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 굉장히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막 하루 종일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틈틈이 썼지만은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글이 안 써질 때 네. 그럴 때는 글을 안 써요. 이렇게 어. 억지로 쓰면 이게 또 나중에 제가 다시 읽고 또 고치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글을 멈추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제 다른 책들을 읽는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뭐 몸도 체력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컨텐츠들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거 책 쓰는데. 제가 직업 작가가 아니라서 네, 사실 하루 종일 하진 않고 네. 틈틈이 써서 한 4년 정도 와, 네, 걸렸던 것 같아요. 하시네요 진짜. 네,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던 그 것 사람이 같아요.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맞아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좋은 것 같아요. 글이 안 써질 땐 쓰지 마라. 공부가 안 될 땐 하지 마라. 그렇죠. 운동이 안 될 땐 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가요? 일단 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되는. 너무 압박감을 가지지 마. 리프레시 다시 하고 그래야 더 다시 잘 써진다. 그러니까 영어 방송이니까 네. 그 휴식이라는 거 자체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레크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RE, 리크레이션에서 크리에이션. 이게 재창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가 막히거나 어려울 때 그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의 힘을 끌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멋집니다. 야. 작가님 멋있어요. 아, 네. 저희 한유미는 참 리크레이션 하는 방송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리크레이션 한 방송, 한유미 방송. 네. 어, 근데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하다가 사실 경영학도가 이렇게 책을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됐나. 사실 제일 좀 네. 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죠. 이렇게 네. 대학생이. 네, 맞아요. 뭐 글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예. 네, 근데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에요. 경영학도는 뭔가 냉철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숫자와 관련돼서 편견이 있어, 편견. 아주 정확하고 맞아. 어, 감정이 없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맞아요,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편견이죠, 그 진짜. 학교에서 이런 뭐 백일장이나 뭐 막 삼행시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친구들의 감수성이 굉장해요. 맞아. 감수성이 이게 왜냐면 경영학도가 사실 경영학에 저는 이제 마케팅을 네.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마케팅 자체만 봐도 굉장히 감성적인 작업이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네.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읽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뭐 어떤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허. 사실 이제 군대에서 네. 감수성 폭발하지 않습니까? 전 새벽에 새벽에 막 어, 경계 서면서 어, 그렇죠. 별 보고 막 이러면은 네. 막 예,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틈틈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책을 내야겠다 하고 쓴 건 아니었고 네. 처음에는 이런 글을 쓰면서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뭐 통찰력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르기 위해서 썼는데 뭐 써보니까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내 글이지만 네. 내가 썼지만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뭐 막연하게 뭐 살면서 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그런 꿈은 있었는데 이제 뭐 기왕 하는 거 한번 작정하고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야 멋집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진짜 짱이에요. 네. 꿈을 꾸고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게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한스, 자 한스가 한번 읽어주셔야죠. 네, 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올랐습니다. 네, 뭡니까? 네, 우리 이준열 작가님 네. 방금 뭐 경영학도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자 한님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올랐어요. 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어렵다. 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어려워지는데. 네. 자, 아이디 한 잠깐이 지금 얼굴 빨개지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담감. 땅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한국으로 유 유하고는 미 미국인을 소개시켜 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 왜냐면 자 경영학도의 우리 감수성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한국으로 유학원 미국 학생 알아요. 아 정말요? 제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미국인인데 국문학 친구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미국인인데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만났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대화를 해요. 와. 심지어 그리고 한님이 팟캐스트를 소개시켜줘서 한님이 팟캐스트를 한번 들었대요.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별다른 뜻은 없고 네, 이게 없지만 이게 그 영어 공부 팟캐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인 친구를 만나서 영어를 공부하겠다. 그런데 지금 자랑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여자란 말을 안 했으니까. 아 그냥 just 소개. just friends. 네. 이걸 왜 변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네. 무슨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한스? 네. 한스 머릿속에는 모든 게 다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 스파크. 섹시얼하네요. 그러니까. 스파크 한. 네, 한스 미쳤니? you. 너 유학 빨리 가야지. me. 자 미국으로 꺼져! 미국으로 꺼져!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네. 네 여러분 자.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방송 한유미 방송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크리에이션 방송 한유미 네.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작가님에게 올라오는 질문 뭐 더 있나요? 한스 제이? 아 너무 많은데 네 뭐 하나 더 볼까요? 네, 뭐 있나요? 네, 한번 보죠. 아,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있어요. 제가 아까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네. 아, 스파크102님께서 또 네.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스파크102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우리 스파크님이 소개시켜줄까요? 네, 제가 제 사연인 것 마냥 읽어볼게요. 네. 네, 여기 에피소드들이 사실 근데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각 에피소드들이 전혀. 그래서 되게 독립적인 에피소드고 이야기인데 이 에피소드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어떻게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로맨스 같은 경우도 고민정 아나운서를 만나서 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위해서 고민정 아나운서를 먼저 만나고 쓴 건지 아니면은 쓰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써야겠다 하고 고민정 아나운서를 만난 건지 뭐 이렇게 어떻게 다 진행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네. 영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inspired, 네, 네. inspiration,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제이가 부끄러워하고 네. 네.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네.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네. 영화를 보면서 살면서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네, 그걸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글을 쓰는데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글 쓰는 시작이 네.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창의력이나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 글들은 사실 사진과 네.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그거를 가지고 전혀 뭐 상관없는 사진과 어떤 메시지를 합치는 거예요. 사진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사진 속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어 보시면 네. 문득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라는 그런 데자뷰 같은. 네. 생각해 보니까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진들이 몇 개씩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렇죠, 유명한.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나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사진과 이야기를 합쳐서 네. 그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우연히 만난 이야기의 작가 이준열 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은 왜 우연히 만난 이야기로 선정을 하셨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뭘 물어봤는데 뭐. 네, 우마니. 우마니, 우마니. 사실 우마니죠. 네, 네. 우마니. 귀엽게. 네. 우연이라는 그 단어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책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떠올랐다. 네. 아,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네. 네, 이 제목을 이제 우연히 만난 이야기로 지은 이유는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애착이 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책에서 어떤 인격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독자분들 네.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네. 그분들도 그냥 어떤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실 우연히 뭔가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네. 보통 그 우연한 만남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도 뭔가 그런 인연을 뜻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이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들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맞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운명이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데스티니. 네, 데스티니. 둠인가요, 둠? 네. 네, not fate. 네, 알겠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야기. 우리가 이 책을 만날 때 그냥 뭐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처럼 만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났듯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교보문고에 파나요? 그럼요. 뭐 인터넷 서점부터 뭐 네. 오프라인 서점까지. 네. 가격은 어떻게 좀 리즈너블 하나요? reasonable or affordable 하나요? affordable 가격이 네. 네. 뭐 오프라인에서 사면 12,000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은 10% 할인 1,800원. 네. 야. 그걸 할인해서 하는데 사실 가격 처음에 책정할 때 저는 10,000원을 불렀어요. 딜을 한 거죠 출판사랑. 그렇죠. 10,000원을 한 게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네. 10,000원 많은 사람들 부담 10,000원. 네. 뭐. 가볍게 무시하고요. 네. 무시하고. 근데 네.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최소 12,000원부터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평 없이 네. 12,000원에 리즈너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리즈너블 하네요. 또 그리고 affordable. 네, affordable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열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그렇죠? 한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언제 작가님을 만나 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수정이에요. 한님이 짱. 네. 짱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우연히 만난 이야기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 많이 했고 책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었으니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서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좀 뭐 빌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빌려드리기도 하고 네, 그래도 네. 되나요? 아, 독자분들한테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면 부탁이라고 네. 팁이죠. 그렇죠. 생활 팁이죠. 네. 독자 여러분께. 뭐 대학생 분들, 네. 뭐 학교 도서관에 가셔서 네. 신청하세요. 네. 그러면 책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뭐 괜찮네요. 지역 주민분들 지역에 있는 도서관 가셔서 신청하시면 맞아. 네. 사주고요. 네. 본인의 책을 전국의 도서관에 배치시키겠다는. 괜찮다. 네. 사실...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본인도 본인 학교의 도서관에 본인 책을 신청했나요, 안 했나요? 해야죠.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마지막 아직... 자존심이에요. 아직... 제가 신청하는 그날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제 책에 어떤 자존심. 아, 뭔가 예. 뭐 가오라 그러죠. 네. 작가의 가오. 작가의 가오. 내려놓고. 작가오. 네. 작가오. 저희 학교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졸업생이 된다면. 이 책이 사실은 사회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좀 비판적인 의식으로 가서 쓴 거라서, 예. 사실 대학생 분들이 읽으면은 이제 생각할 게 많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읽어도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준열 작가님과 함께한 한유미 영어 공부 팟캐스트인 척하는 북 토크 콘서트. 와, 괜찮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준열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결혼이 목표라서요. 결혼이 제 중요합니다. 꿈입니다. 네. 그분과? 그렇죠. 네. 11년 연애 중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만 연애할 때도 됐다. 결혼할 때도. 그렇죠. 네. 지금 뭐 결혼을 못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군요. 일단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서 알겠습니다. 결혼을 해야죠. 저희가 나중에 이준현 작가님 결혼식에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날을 그날이 오길 바라며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영어 공부 팟캐스트니까 네. 오늘 배운 표현들 짧게 짧게 하나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얘기하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스부터 시작할까요? 네.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거 어떻게 네. 했었죠? 나 일부러 그랬어. I did it on purpose. I did it on purpose.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나 뭐뭐 할까봐 걱정했어. 이준열 작가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녀가 날 떠날까봐 걱정했어. I'm worried that she will leave me. 아, 네. I'm worried that she will leave me.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네. 제이, 느낌 있네요. 이거 느낌 있어요. There's a feel to it. There's a feel to it.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Can I deal with this relationship? 아니면 can I handle this relationship?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유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열 작가님도 계획하시는 바 다 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한유미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